경야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즈음에서 경야란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러시아의 신문 이즈베시찌야, 엔테베 텔레비전 방송, 베네수엘라의 델리에수르 텔레비전 방송과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전했습니다.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 브라질 신문 우 글로브와 백두산 제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연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란 최고 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지 통신, 인테르 확스 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러시스카야 가제타,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엔테베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이루쿠츠크 블로그 스포뚜루,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연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그 이를 모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일 국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소식을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지 통신, 신문들인 러시스카야 가제타, 모스코옵스키 꼼소몰레츠, 자부뜨라, 즈베지다 텔레비전 방송, 에호 모스크비 방송, 스푸트니크 방송, 인터넷 통신들인 로스발트, 가제타루, 인터넷 잡지 렘취취, 인터넷 홈페이지 바트리어티 모스크바, 몽골의 몬짬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치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우와 같은 소식들을 전문 또는 여지로 상세히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